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حميم والكتاب المبين إنا جعلناه قرآنا عربيا لعلكم تعقلون وإنه في أم الكتاب لدينا لعلي حكيم أفنضرب عنكم الذكر صفحا أن كنتم قوما مسرفين وكم أرسلنا من نبي في الأولين وما يأتيهم من نبي إلا كانوا به يستهزئون فأهلكنا أشد منهم بطشا ومضى مثل الأولين 하밈 사실을 밝혀주는 이 성서의 맹세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아랍으로 계시하였으니 이로하여 너희가 이해하고 배우도록 합니다. 실로 그것은 하나님 성서의 모전에 있는 것으로 지혜가 가득 채워진 것이라. 너희가 벗어난 백성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방치할 수 있겠느뇨. 하나님이 옛 백성들에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음에 예언자가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었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노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들보다 힘이 강한 그들을 멸망케 하고 옛 백성들의 비유가 교훈이 되도록 하였노라. ولئن سألتهم من خلق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ليقولن خلقهن العزيز العليم الذي جعل لكم الأرض مهدا وجعل لكم فيها سبلا لعلكم تهتدون والذي نزل من السماء ماء بقدر فأنشرنا به بلدة ميتا كذلك تخرجون والذي خلق الأزواج كلها وجعل لكم من الفلك والأنعام ما تركبون لتستووا على ظهوره ثم تذكروا نعمة ربكم إذا استويتم عليه وتقولوا سبحان الذي سخر لنا هذا وما كنا له مقرنين وإنا إلى ربنا لمنقلبون وجعلوا له من عباده جزءا إن الإنسان لكفور مبين 그대가 그들에게 천지를 창조한 분이 누구시뇨라고 묻는다면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하리라. 그분은 대지를 두어 너희의 휴식처로 하시고 그 안에 길을 두시니 이로하여 너희가 인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일정한 양의 비를 내리게 하시어 죽은 대지에 생명을 주시도다. 그와 같이 너희도 부활하노라.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심에 자웅을 두고 또 너희가 탈 배들과 가축들을 두었노라. 이리하여 너희가 등 위에서 안정하고 너희가 그곳에 안전하게 앉아있을 때 너희 주님을 염원하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저희에게 순종케 하여 주신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라고 말하고 저희는 저희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나이다 라고 말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분의 일부 종들이 하나님의 분신이다 말하니 실로 인간은 오만불손하도다. 아미타